Listen, boy. My first love story. My angel. And my girl. My sunshine. 너무너무 멋져 눈이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달리는 걸 너무 부드러워 쳤다 볼 수 없어 사랑에 맞았어 스트폰 걸 톡톡해 당첨 바꿔요 눈이 눈 나는 걸 두근두근 가요 밤에잠도 못 이루고 나는 바본가 봐요 그래 밖에 모르는 바보 그래요 그대 보는 나 너무 바짝바짝 눈이 부셔 너 너무 깜짝깜짝 놀라 나는 어어어어어 너무 짜릿짜릿 몸에 달려 지지지지지 저는 루피 oh yeah 저는 향기 oh yeah yeah yeah 두근두근 하트가 아니라이 I'm sorry